여러 배 버럭해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벌 씹어주겠다 에이 저녁에 월 베스넷 핵심 섭외 엘스니 맷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만기 동향의 악진 반지 마이크 펀치 마이크 펀치 블랙 펀치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내가 못하겠어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퍼져 I do it,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혹 내가 아프다면 고소해 do it Right.